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민요 모란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민요인 창부타령을 현시대 인민들의 생활 감정에 맞게 개작한 민요입니다. 절용출 작사 김관보 편곡인 민요 모란봉은 주체 46, 1957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예로부터 명승지로 소문난 모란봉과 나날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되어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요는 혁명의 수도를 이강산 저은 곳에 두고 있는 우리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 지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민들의 낙천적인 생활 정서 민족적 긍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밝고 류창한 민족적인 선율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길게 끌어주는 못들어진 선율로 시작되는 민요의 곡전은 아름다운 굴림새들을 삽입한 깊은 소정의 선율과 서사적인 내용을 펼쳐 보이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 등이 화상 조화를 이루면서 환희와 랑만으로 들끓는 우리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를 자랑하는 우리민들의 격동된 감정을 실감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적 미감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오늘 우리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소리 이 서울시 다음 순서로 노래 던돌라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먼 옛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상이 밝아올 날 덩틀라를 유문하며 우리 손조들이 즐겨 불렀다던 던돌라리.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 가무놀이를 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민요 던돌라리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생활을 바라는 우리민들의 지향과 유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던돌라리, 리라, 리라리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래산천, 신의 강변, 법의 산천 등의 단편적인 표현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손율은 흥겹고 률동적이며 밝고 생신하며 독특한 정서를 띠고 있습니다. 무곡적인 성격의 이 노래는 매우 부르기 호락에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던돌라리는 독특한 음악적 성격으로 해서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음악에 기초한 무용 작품들도 많이 창작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